대한민국 단일 준비됐습니까? 단일 준비됐습니까? 그 중에는 Are you ready? Hey! Say Are you ready? Say 더 크게 Are you ready? Yeah, yeah, yeah. One, two, one, two, three,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한국의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